아, 오늘 고기 먹었습니다. 고기 드셨냐는 분이 계셨는데, 오늘 멤버들이랑 삼겹살을 먹고 왔어요. 먹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. 사실 좀 시간이 좀 남았죠? 지금 9시 좀 넘었어요. 3시간 정도 남았는데. 먼저 구입을 켰습니다.